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제중조선인 총연합회에서 7월 31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대성공 소식에 접한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전체 성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형언할 수 없는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다고 하면서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금 행성을 뒤흔들며 승리의 비행운을 수놓은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주체조선의 불회 국력과 불굴의 의지와 신념의 일대 과시이며 천하무적의 국방력을 갈망해온 반만년 민족사의 수건을 성취한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전품으로 지니신 우리 민족의 최고 영도자 경연한 김정은 원수님의 애국 헌신의 천만리, 화선 천리의 천만 고생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라고 편지는 강조했습니다. 편지는 불세출의 선군용장의 현명한 영도 따라 세계 최정상에 우뚝 올라선 주체강국의 장엄한 기상은 이역당에 살고 있는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전체 성원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전체 성원들은 위대한 강국의 해외 국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국방부학 전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를 충정의 한 마음으로 받들어 나가겠다고 편지는 강조했습니다.